조선소년단 창립 71돌 기념 사진 전람회 햇님과 해바라기들이 개막되었습니다. 개막식이 5월 31일 평양의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교원들, 시안의 학생 소년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전람회장에는 주체적 소년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지독체를 겸비한 유능한 혁명인재, 강성조선을 도받드는 기둥감들로 훌륭히 키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대원수님,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또한 조선노동당의 은혜로운 품 속에서 미래의 주인공들로 옥색에 자라나고 있는 우리 소년단원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